자자 언덕을 넘어 송아지가 엄마 찾는 고개를 넘어 아가씨 그네 뛰는 정자나무 아래서 이 바람을 불며 가자 어서야 가자 아가씨야 언니 향기를 풍기는 언덕을 넘어서 가자 노래하고 춤을 추자 서산 넘어 고개 넘어 언덕길을 달리며 노래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자 가자 이만큼 친깃발 하늘에 날리